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또 태어나기 전서부터 또 부모로부터 믿음을 물려받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 각자에게 이 믿음이 시작되는 것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진 특성 중에 한 가지는 계속 성장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데 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 순종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성장하면은 이 믿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서 보게 해줍니다. 여전히 우리가 물질 세계에 물질을 입고 살고 있죠. 그렇지만 그 물질 세계 너머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또 삶의 위기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 어떤 그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그 위기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도전하게 해줍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세상의 유혹 앞에서는 그 유혹을 극복하게 해줘요.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이 의심과 또 두려움들 이런 것들도 이기게 해줘요. 믿음의 힘이 굉장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믿음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항상 같은 수준으로 안전한 것만은 아니에요.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시련을 겪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은 갈등을 겪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시련을 겪습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이 행동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믿음에서 넘어지기까지도 하고, 또큰 좌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믿음의 시련,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 이 시련을 어떻게 마주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1세대죠.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이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불러낸 믿음의 1세대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한 내용인데,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 어떻게 믿음의 시련을 마주할 수 있는가 하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 말씀에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믿음이 좌절을 겪는 것은요, 약속에 대한 의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네요. 1절 말씀을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 믿음이 갖고 있는 성격은 원래는 평안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주신 성격은 평안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믿음의 성격이 평안이라고 하는데 불신의 감정은 뭐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불신, 믿음의 감정은 평안이라고 한다면 불신의 감정은 뭐겠어요? 두려움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대아 우르를 믿음으로 떠났고 믿음으로 살아오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금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마치 믿음 없는 사람 같이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에게 또 믿음의 시련이 오는 것은 왜이겠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또 13장에 보면은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 없는 것처럼 능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대 내 자손도 세리라. 그렇게 다시 한번 약속하셨어요. 내게 복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겠다는 것, 주셔도 아주 많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몇 살이냐 하면은 계산해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10년 어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약 85세. 근데 문제는 10년을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10년이 짧은 세월은 아니에요. 그죠? 아이가 태어나서 10살 되면 초등학교 3학년 되면 얼마든지 그냥 자기 혼자서 다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나이에요.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도 10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조금씩 미세한 불신앙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간절히 원해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한 거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이 10년 전에는 약속하셨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조울에 모자라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화된 건 아닌가? 아니면 10년 전에 약속은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잊으신 건 아닐까? 들으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자괴감에 빠지다가 또 들으는 하나님은 정말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게 뭐지? 왜 나한테는 이렇게 인색하신 거지? 여러분, 믿음의 최대 적이 무엇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의심과 두려움이에요. 약속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이 가진 3종 세트가 있어요. 두려움과 함께 따라다니는 3종 세트. 그 뭐냐면은 절망, 좌절. 예, 두려움, 절망, 좌절. 이게 한 세트예요. 두려움, 절망, 좌절. 반드시 같이 따라다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불안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우리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 속에 두려움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몇 가지 있는데, 판단력이 흐려져요. 판단력이 흐려지면 평소에 하던 일도 잘하던 일도 못하게 되죠. 이게 옳은 그른지, 그른 그릇인지 판단이 안 서요. 예전에 정말 명확했는데, 예전에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아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이렇게 뭔가 딱 분명했는데 헛갑이게 분명했는데 그렇게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생각은 하지만 행동하는 것이 어려워요.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들어왔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에 조종당한다는 것이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판단력이 더뎌질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의 문도 닫게 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몇 가지 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믿음은 주님을 향한 것이고 사랑은 이웃을 향한 거죠. 소망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향하는 거예요. 소망은 미래적인 것이죠. 사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래의 소망의 문이 닫힌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를 하여금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되돌려 놔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던 것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하고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은 세상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믿음은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아요. 많은 것들이. 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초월하는 거죠. 예, 그래서, 믿음에서 현실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인간적인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양자를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다. 자신의 시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후사를 잇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아,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순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그런 게 아니고 이 아브라함의 이 표현은요 굉장히 하나님께 지금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난 내 뜻대로 갈 거예요.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자식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자식은 보통 자식이 아니라 약속의 자식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내가 몸이 늙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져 가는데 양자라도 데려와서 약속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등이 더 심해진 이유는 자신의 나이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어떤 약간의 조건이라도 갖추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조금 더 기다리면 되겠지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누가 봐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인정할 수도 밖에 없고 주변에서도 넌 안 돼, 끝났어 이렇게 라고 말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는 이미 완전히 지나버렸고 현실이 불가능해진, 불가능만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은요, 자꾸 자기를 변명하게 만들어요. 누군가를 그리고 원망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누구를 원망해요? 예, 사람도 원망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우리를 조종하기 시작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도 원망하지만 하나님도 원망하게 만들어요. 3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자식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후계자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내 후계자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간섭하시지 마세요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완전히 마음이 무너졌죠. 아브라함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질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거예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만큼 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 없어요. 인간적인 이 생각은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가진 감정과도 너무나도 잘 맞아요. 예. 하나님도 내 입장 한번 되어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 이해하실 겁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하게 하죠. 이처럼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작은 그 보이지 않는 의심의 소리를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랬겠어요? 아니에요. 정말 조금씩이에요. 바늘로 찔러서 그 구멍만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불신앙은. 처음에는 아주 미세하게 조금. 그러면서 계속 바늘 구멍도 찔러보세요. 구멍이 넓어져요. 예. 오랜 시간. 예. 이처럼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작은 보이지 않는 의심의 소리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불신앙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지나온 시간 속에 우리가 열심히 걸어왔던 그 믿음의 발걸음을 다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불신앙은,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불신앙의, 예, 소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올려올 때, 여러분, 그 싹을 잘라야 돼요. 싹을. 처음부터 싹을 잘라야 돼요. 예.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내 마음이 좋은 대로 할 거야 하고 하나님 앞에 하늘 향해서 대항하게 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두려워요. 예. 제가 가진 믿음이란 게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항상 초반에 여러분 불신앙은 싹을 잘라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두려움은요, 영적 전쟁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야. 여러분, 방패가 어디 사용되는 거예요? 전쟁에 쓰는 물건이죠. 전쟁에 쓰는 물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마음의 이 두려움은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이 결과물은요, 세 곳에서 비롯됩니다. 한 곳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한 곳은 내 마음에서, 나에게서 나오는 거죠. 또 하나는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밖으로 들어오는 건 뭐예요? 원수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감정이에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원수로부터 들어오는 감정이라는 거.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두려움에 빠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너의 방패야. 역대하 20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윗이 싸우러 나갔지만, 여러분, 실은 다윗이 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청소년이 던진 그 조약돌에 맞아서 넘어질 거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다가 훨씬 넘는 거인이. 예, 넘어질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이 쓰러뜨리셨기 때문에 넘어진 거지. 다윗이 초점이 아니에요. 10대의 소년이 던진 물맷돌에 사람이 죽을 만한 힘이 있지 않아요. 예. 그리고 또 사람은 쉽게도 죽지만 또 쉽게 죽지 않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다윗이 돌을 잘 던지고 잘 맞춰서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니었어요. 예. 여호수아보다 먼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향해 갈때 만났던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아니죠. 만났던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검을 높이 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가 만났어요. 그 군대 장관이 어디로 가고 있는 군대 장관이었냐면은 하나님의 군대를 거느리고 여리고성으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여리고성으로 먼저 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무너진 거예요. 사무엘의 시대에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했어요. 성벽의 문빗장을 하나님이 잠궈주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시대와 똑같았어요. 사무엘이 살던 시대도. 여전히 블레셋의 위협은 있고 블레셋은 강한 족속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성벽의 문빗장을 잠그시니까 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사무엘이 타구레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빗장을 잠그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실망과 낙심과 좌절과 또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 영적 전쟁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뒤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에 실망되고 우리가 마음에 낙심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향한 기대가 무너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미래에 대해서 염려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두려움으로 가득 그려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주님 뒤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방패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급이세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상한 마음에서 나오는 불평과 낙심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약속한 거 이루어 줄 거야. 내 마음에 내가 심어준 기대, 내가 반응할 거야. 내가 일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달라. 내 길과 너의 길은 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기를 우리는 바래요. 예. 우리가 그린 그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설득당하지 않아요, 절대로.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가장 좋은 걸 주시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거에 훨씬 미달되어지는 너덜너덜한 걸 자꾸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반응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라도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기도장 잘 들어보세요. 예,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뜻을 바꿔주세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음 좋다고 말해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주셨다고 간증까지 해요. 또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내 뜻대로 이루어졌다면 그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불신앙인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인간의 몸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태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아브라함 때만 불가능이 없느냐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신 그때부터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예.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누구에게 기대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우리를 비롯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예요. 피조물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머릿속에서 과학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겨두신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있는 것뿐이에요. 예. 미리 찾아낸 걸 통해서 이용해서 또 나은 것들을 찾아내고 또 찾아내고 그렇게 하는 그 수준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예. 하나님은 있는 것에서 없게도 하시고 없는 것에서 있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에 관심이 있는 것일까요? 자녀를 주시려면 가능한 한 나이에 빨리 주시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렇죠? 빨리 주시는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합리적 아니에요? 그죠? 몸이 엄마가 좀 건강해야 아이도 좀 건강한 애가 태어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상식은 그래요. 그죠? 모체가 건강하면은 아이도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가능한 이렇게 빠른 나이에 자녀를 주셔서 빨리빨리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자 하는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이렇게 세대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왜 그 나이까지 약속을 이루지 않으시고 시간을 끌어오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자식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자식은 당연한 것이고, 자식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자식이 주어지는 건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브라함의 계획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은 당연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소유하는 것은 우리의 근원을 소유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물 한 병씩 이렇게 힘들게 얻는 것이 아니라 물이 솟아오르는 우물을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결국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다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영으로 오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소유한 이것이 가장 큰 것이죠.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가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소유함으로 그분의 임재 안에 내가 살아가고 그것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예.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런 삶을 하나님은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너와 같이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같이 살고 싶다. 교회에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네가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자녀인 것을 저 여기 있어요라고 내 자녀인 것을 확인받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모든 삶 가운데 너와 함께 살고 싶다. 너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함께 너와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 당하고 있는 역경은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 그 부재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이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게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본문 1절에 보면은요,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는 불가내증의 현실 앞에서도 이 믿음을 다 까먹고 패잔병같이 쪼그라들은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죠. 하늘에 별을 봐라. 수많은 별들이 보이지? 내가 저 많은 별처럼 너에게 약속대로 많은 자녀를 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다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향을 바라보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요. 찬란히 빛나는 별들을 보는 순간에 그동안 낙심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할 때의 능력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한순간이에요. 예,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반응할 때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 그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믿음이 회복이 돼요. 그 안에 있던 모든 어둠이 사라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넓고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다시 이제 아브라함이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저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벙어리 아니시거든요. 숨어있는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말씀하시는 인격체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설교를 통해서도 찾아오시고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찾아오시고 또 친구를 통해서도 찾아오시고 사소한 일상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죠. 이렇게 세워주시죠.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아브라함의 태도예요.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아브라함이 믿음을 다 까먹었지만 패잔병같이 이렇게 좌절해서 약속 이제 소용없어요. 자, 이제 제 맘대로 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는 식으로 나도 후쳐들여서 뭐 자식을 놓든지 아니면은 내 종을 세워서 후사를 세우든지 내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다가 환상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하나님에 관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환상 보고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주목할 때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은 주님께 주목할 때 우리가 보고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마음이 낙심이 되고 주님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듣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실패한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사단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는 내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하는 거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님께 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은 절대로 바깥에서 문을 열지 않아요. 억지로 강제적으로.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다시 회복이 됐어요. 여호와의 이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순식간에 의심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염려와 근심을 사라지게 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우리의 처지를 잊게 하고 우리 현실을 잊게 만들어요. 현실이 주는 불안전함을 잊게 하죠. 비참한 생각을 사라지게 하고 좌절감이 떠나가게 하고 우리 안의 열등감을 부숴뜨려버려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사건이 있은 후 15년이나 더 기다려서 자식을 얻어요. 백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얻어요. 네, 여러분 그런데 너무 길지 않아요? 그러고서 또 15년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예, 물론 이 연수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10년 뭐 15년 이렇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그 과정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야 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비유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 자신을. 예.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왜 길어요? 왜 이렇게 긴 시간을 가야 돼요? 내가 나를 안내드리니까. 내가 나를 딱 붙들고 주님께 안내 드리니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가는 거예요. 아브람도 이 일이 있고 난 뒤 1년 후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던져버리세요. 그러면 시간이 짧아져요. 시간이 짧아져. 예, 제가 이건 얼마나 늦게 깨달은지 몰라요. 늦게. 근데 지금은요, 깨닫고 나서는요, 지금은 그냥 주님께 던져버렸어요. 저를 잡아드세요. 예, 매일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오늘도 저를 잡아드세요. 예,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예. 근데 그 이전에는요, 나를 주님께 제가 드리지를 못했어요. 다 드려도 항상 끝에 제가 붙들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주님, 요건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 돼요. 요거. 예, 저 자신을 지켜주는 요거 건드시면 큰일 납니다. 다 드려도 이건 안 돼요. 예. 근데 여러분, 다 드리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저도. 근데 다 드리고 나면요. 시간이 짧아져요. 편해요. 예. 그러면 이제 주님이 게임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 끌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 자신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주님을 기대하세요. 주님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안에 주셨던 그 마음의 소망들 다 주님이 주신 약속들입니다. 예, 그걸 기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